당신이 아시나요? 그렇게 많은 나를 울면서 살았답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는 우리 함께 웃으며 살아가요. 떠난단 그 말만은 영원히 하지 마세요. 이런